집 빛을 따라가며 걸어가는 중. 널 만날 때면 꽃들도 살랑살랑 나를 반겨줘. 파란 하늘색 도화지 알록달록 너의 모습 그려봐. 두근대는 맘 빨개진 두 볼 비는 방울처럼 커져만 가. 오 너와 함께하면 온 세상이 투명해. 날 소중하게 아껴주고 또 사랑해줄 거야. 너와 함께하면 날아갈 것만 같아. 나를 안아줄래. It's a beautiful day. 그때 이 아침 빛을 따라가며 걸어가는 중. 널 만날 때면 꽃들도 살랑살랑 나를 반겨줘. 파란 하늘색 도화지 알록달록 너의 모습 그려봐. 두근대는 맘 빨개진 두 볼 비는 방울처럼 커져만 가. 오 너와 함께하면 온 세상이 투명해. 날 소중하게 아껴주고 또 사랑해줄 거야. 너와 함께하면 날아갈 것만 같아. 나를 안아줄래. It's a beautiful day. 너와 함께하면